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.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젠 알겠니.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철이 들었죠.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달러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.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.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.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젠 알겠니.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.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젠 알겠니.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철이 들었죠.